어느 시대 어느 곳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 소년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늘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고 더군다나 소년의 병은 전염병이라는 소문까지 돌아 아무도 그런 소년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소년과 친하게 지내던 소녀 미소라는 아이는 유일하게 소년의 곁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소녀 쪽 어머니께서 자신의 딸이 소년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을 알고 소녀를 소년 곁에서 떼놓으려고 했지만 소녀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집을 나왔고 소녀는 그렇게 소년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희범아, 희범아, 희범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소녀는 병실 침대에 걸터앉아있다. 소녀가 달려와 자신의 몸을 껴안자 놀랐는지 두 볼이 새빨개진다. 하지만 이내 원래 표정대로 돌아와 소녀의 머리를 쓰다마준다. 엄마가,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아빠가 나한테 미운다고. 그런다고. 울지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바보처럼. 울지마. 넌 화나지도 않아? 너가 전염병이라는데 넌 화나지도 않아? 네가 막 많이 들어왔던 말이잖아. 그래서 익숙해. 그렇지만 화가 나잖아. 화나잖아. 울지마. 너가 울면 애초에 미안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울지마. 소녀는 소년분의 눈길이 편안했는지 이내 울다 잠이 들어버렸고 그런 소녀는 소녀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살며시 소녀를 침대로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마주며 소녀는 중얼거렸다. 이런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한편 그 시각 소녀의 집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무슨 일이 생긴 것 마냥 소녀의 어머니는 초상집 온 듯한 표정으로 소녀의 아버지의 눈치만 보고 있었고 소녀의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자 소녀의 어머니는 드디어 말을 시작했다. 당신이 어떻게 좀 해줘요. 우리 미소 이대로 죽는 걸 못 보겠으니까.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그 희범이란 아이 찾아가 제발 미소 좀 멀리하라고 말이라도 해야 한단 말이야. 아니면 그 아이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까? 울면서 빨리 죽어달라고 그렇게 말할까? 그렇게 말하냐고. 나도 생각이 있어 그런 거니 너 가만히 있으면 돼. 넌 가만히 미소나 지켜보면 된단 말이야. 생각이요? 생각만 하면 되겠어요? 소녀의 어머니는 소녀의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소녀의 아버지를 부축이고 있었고 소녀의 아버지는 살며시 눈을 감으며 깊은 한숨을 뱉으셨다. 내가 그럼 그 희범이라는 애 찾아가 볼 테니 미소 엄마는 더 이상 미소 일에 끼어들지 마. 알았어? 소녀의 아버지는 말을 끝마친 뒤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거실에 혼자 남아버린 소녀의 어머니는 한숨을 뱉으며 마른 세수지를 여러 번 반복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소년의 병실에서 하룻밤을 잔 소년은 학교를 가버렸고 소녀가 학교를 간 지 얼마 뒤 소녀의 아버지가 소년의 병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마. 소년은 소녀의 아버지의 등장에 놀라 침대에서 일어났고 그런 소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등장에 깜짝 놀란 소년을 침대에 앉힌 뒤 자신도 병실 의자에 앉았다. 어디로 오셨는지요, 아버지? 아빠, 아버님이라 듣기 좋구만. 무슨 일이세요? 알고 있지 않나? 우리 미소 만나지 말라던데. 그거 말하러 왔대. 뭐라면? 희범이라고 했나? 손이 곱네. 참 크고 예뻐. 정말 너무너무 예뻐. 소녀의 아버지는 울고 계셨다. 아버지, 나도 겁이 났어. 정말 너란 아이 때문에 우리 미소가 죽는 건가? 하고 너 하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 어제 미소연이 얘기 들으니까 더 조바심이 나더라고. 진짜 너가 전염병이 있어. 우리 미소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아예 잠도 못 잤어. 미소 생각이 알질 않나. 그러니 제발 우리 미소연. 미소연. 소녀의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기에 너무 힘이 들었는지 작게 욕을 엎드리고는 먼저 병실에서 떠났고 혼자라는 소녀는 설아래로 작은 동네에 그를 떠내려갔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봐봐 나왔어. 소녀가 병실의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고 편지 한 장만이 남겨져 있을 뿐이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미소에게 미소야 나 이제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그렇지만 나 너가 있어서 병이 든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거란 희망도 가져갔고 너 요즘은 날 행복하게 해줬어 근데 이제 그것은 못 볼 것 같아 미안하고 고마웠어 미소야 널 영원히 사랑해 희범아 소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보이지만 아래 입술을 꽉 깨물고 이렇게 찾는 모습밖에 안 했다 그리고 소녀를 찾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닌 소녀는 그로부터 수일이 지난 것을 더욱 표조해야 한다 희범아 제발 나와줘 에휴 정말 살았다니까 그 놈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 안심이야 소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미소가 강 쪽에서 이놈 시신이 나왔단다 뭔지 아는지 이제 잔 거야 어머 어디 가는 거니 소녀는 안색이 창백해져서는 강가로 뛰어간다 제발 무사하기를 빌며 가던 소녀는 마침내 보이는 주변 사람들과 소녀의 모습에 더 속도를 빨리 했다 그거만 정신 차려 집에서 눈 떠봐 소녀의 말을 들은 것인지 아닌지 소녀는 그저 숨을 쉬지 않는 차가운 몸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소녀는 부르다 지쳐서 울기 시작했다. 왜 일어나지 않아?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나도 널 사랑하는데. 아... 그렇게 소녀의 울음소리는 널리 퍼져가기만 할 뿐이었지만 소년과 소녀는 영원히 한치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